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모든 경배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기 원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2018년에 이 아름다운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4월의 그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동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인생의 우리 연약함은 용서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안에 걸었던 나의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풀어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는 넉넉한 사랑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함께하는 사랑하는 창원생명교회 모든 교회 가족 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구하는 것은 강건함으로 든든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름다운 이 계절 또한 이날에 우리는 또 교회 봄소풍 갑니다. 주님, 아름다운 날씨를 즐기게 하시고 마음껏 먹고 쉬며 또 게임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여정들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학생들 시험을 치르고 또 시험을 막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고 당당하게 정말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소원들, 그 바람, 구함 이미 아시오니 주님, 당신의 기뻐하시는 날에 기뻐하시는 뜻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그 걸음걸음에 주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9년이죠. 2009년 5월부터 열린 모임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2018년 뭐 따져보면 이제 5월이 되겠네요. 이제 항상 주일날 우리가 함께 했던 인사말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였습니다. 늘 같은 인사말이라서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무덤덤해질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깊은 뜻을 늘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한 주간 정말 잘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지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몸이 아파서도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분주 복잡하여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그러하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예, 충분히 잘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믿음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라 하실 때에 잘 되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 달라 달라 기도합니다. 물론 자신의 그 믿음의 그릇과 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한다면 정말 구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 하루 또 한 주간 한 달 한 해 우리의 전 생일을 살아갈 때에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방인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썼냐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헬라인 의사 누가 안디옥 출신 그 누가와 로마의 고위 귀족이면서 로마인인 데오빌로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대화할 수 있었을까? 그 사이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누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데오빌로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다릅니다. 뭐 나이도 다르겠고 경제적인 여건이나 가족의 관계나 지위나 신분은 다르겠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안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했었고 저는 아마 그것을 통하여 누가가 이해하고 믿었던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한 발 더 나가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토록 가르쳤던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 힌트를 바로 데오빌로 안에서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부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조금 더 되돌아보시면 John the Baptist, the parents, Zechariah and Elizabeth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누가복음에서만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누가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봤었거든요. 사가랴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모든 계명과 율법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율법으로서 사람이 완전하기 참 어려운데요. 율법으로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질문인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제외하고 율법으로서 완전했던 사람이 최소한 한 명 더 나옵니다. 다시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은 율법으로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최소한 한 명 이상 나오는데요.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합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는데요.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관리였으며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젊은 유대인 관리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너 십계명 다 지켜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 난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오히려 하나가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 전했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주고 나를 쫓아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전부 다 주면 여러분 영생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자, 왜 못 얻었죠? 자, 정답은 못 얻는답니다. 아, 우리 사모님만 자꾸 우등생이신데 저는 다른 분도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분 그 말씀 잘못 보셔가지고 아, 나 집을 팔아야겠구나. 나 오늘부터 노숙자가 될래. 나 차 다 팔아서 다 나눠줄래. 나는 그냥 거지가 될 거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라고 하시면 미에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지금 그 뜻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 네.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모님, 예수님이 정말 지적하신 게 뭐죠?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네 재산을 팔아서 주라가 아니었습니다. 어, 그래, 참 잘했다. 그래, 너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구나. 거기까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똑같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부유한 유대인의 관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진짜 주인은 만몬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지가 되라 가난한 사람이 되란 뜻이 아니고 네 마음 깊은 속에 네가 섬기고 있는 그 가짜 주인을 너 버려야 된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다면 네 마음 깊은 곳에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건 진짜 주인이 아니야. 그 가짜 주인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어? 아, 난 못 주지.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러면서 주인이 누군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보고 가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죠. 예, 그들은 정말 의로운 자가 맞습니다. 자, 마리아 말씀드렸죠. 어디 촌동네, 자 우리 도계동 하기로 했죠. 도계동. 도계동 저기 어디 뒷골목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 거기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수백 수천의 제사장이 있었지만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사가랴. 왜 사가랴에게 왔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니까. 하나님은 사가랴 안에 탁월함을 보신 겁니다. 그냥 그의 아들이 얼렁뚱땅 세례요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가랴 안에 탁월함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 만에 말씀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됨까지도 깨닫게 되었지만 안 믿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400년 만에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자격과 실력과 믿음을 갖춘 좋은 훌륭한 가문의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런데 그는 안 믿었습니다. 천사가 말하죠.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에게는요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설명과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마리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Behold, the mild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Perfection in the Lord, but unbelieving. Imperfection in the Lord, but believing. 율법으로 완전하지만 믿지 않는 자. 율법으로는 천하지만 비천했지만 믿는 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The Lord versus believing. 율법과 믿음입니다. James chapter 2 verse 23.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죄가 없을 때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똑똑했을 때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을 때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불렸습니까? 하나님의 벗, the friends of God,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친구, 뭐가 떠오르시죠? 이제는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 어디 읽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읽고 있죠? 자, 하나님의 친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보다 앞선 데오빌로들에 대하여 누가복음으로 전합니다. 마리아도 데오빌로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면에서 사가랴도 그러했죠. 물론 부족함이 그 안에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그러했었죠. 데오빌로에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요, 당신만 데오빌로로 불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겁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데오빌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을 들을 때 데오빌로가 얼마나 큰 마음의 힘이 되겠습니까?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주님은 그게 상관없다고 하시네. 나는 뭐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부터 직접 뭔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지를 못하는데 그 상관없다고 하시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앞에 데오빌로가 되고 나보다 앞선 수많은 믿음의 데오빌로들을 내가 이제 읽는구나, 내가 보는구나, 그들의 위대한 삶을 발견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데오빌로이시지요? 아멘. 여러분 데오빌로이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도 데오빌로이십니다. 당신도 데오빌로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애도 데오빌로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오준이도 데오빌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지혜도 데오빌로, 승혜도 데오빌로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친구. 우리 안에 무슨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 믿을 때 When you believe Jesus and then you became a friend of God. So you also want Theophilus. 예수 믿을 때 그때 여러분도 한 사람의 데오빌로이십니다. 우리 이 한순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